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다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절에는 그렇게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절 마지막에는 보면은 9절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혼잡해서 많은 것으로 확 갈라버리고 흩어버렸어요. 흩어지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있지요. 어떤 때는 흩어지는 것이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흩어지려고요 막 몸부림치지만은요 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흩어져야 할 때는 흩어지게 하시고 모여야 할 때는 모이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성경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흩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흩으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 그래서 이것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고 차이와 다양성이 있지만은 이해하고 화합함은 인류 추구의 가치임과 동시에 교회의 정신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대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삐뚤어졌다 그 말이지요. 바르지를 못해.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뭐 높이 올라가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자 이런 뜻일까요? 이 말 속에 정말로 아주 고약한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이 별로 나쁘지 하겠습니까만은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행위와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 뭐 오늘날도 자기 이름 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도로를 쭉 닦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탁 써놨어요. 그래, 이걸 자기가 이제 한 것처럼,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한 건데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으면은요, 어딘가에 자기 이름을 좀 남기고 싶으면은 여기 그 이 길바닥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을까. 얼마 전에 저기 가다가 보니까요, 그 이 벽에다가요, 뭐 자기 이름 다 써놔놓고는 또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써놓고 뭐 그러면서 막 써놔놨어요. 그래서 저것은 사람들에게 좀 알아달라는 것인가, 알리겠다는 뜻인가, 거기다가 기록해놓고는 영원히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써놓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내겠다,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좋은 이름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좋은 이름이 남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또요, 뭐 잘못 이렇게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제발 날 그거 좀 지워주고 날 좀 잊어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나 그거 싫어. 내가 잊혀질 권리가 나도 있잖아. 나를 좀 잊어줘.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치욕스러운 이름이 남는다 하면 그것같이 부끄럽고 민망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기왕에 이름이 남으려면은요, 멋있는 이름이 남길 바랍니다. 남들의 평판 속에서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 참 그런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많았으면 좋겠어.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요즘 흉측한 이름으로 남아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된 짓도 하고 남에게 뭐 손해도 끼치고 사기도 치고 별 짓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실까? 우리 윤동주 시인은요, 그것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막 지우려고 애를 써도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신할 평지에 모여 온 이 사람들은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낸다는 명성, 영예를 남기겠다, 높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명성과 영예가, 이름을 낸다는 것이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좀 남겨보겠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잖아요.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한번 보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 기록대로 정말로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그걸 보기 위해서 땅에까지 이렇게 내려오셔야 그걸 보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 고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사람은 보지 않아요.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봐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건 간단해요. 뭐 이렇게 그럼 숨어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숨어 있으면 안 보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연유주일 학교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선생으로 그렇게 그 봉사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부터도 그랬는데, 그때부터도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아이들도 그렇고 아니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시더라니까요. 무슨 모범을요? 지가 걔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문 밖에 기다렸다가 기도 시간 되면은요 문 빼꼼히 열고요 살금살금 와가지고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니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사람 사람끼리의 일인가?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사람이 안 볼 때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지각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지각했으면 부끄럽지만은 당당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와가지고 안 뜬지 그런데 꼭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요 기도 시간 되면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문을 살짝 열고 빼꼼 들여다보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보고는 살금살금 와가지고 지각 안 한 척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꼭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잖아요.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나는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찾아내고 계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나무 밑에 숨지 마. 그러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든 행위를 보겠다고 내려오신다 하지만은요. 보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셨네 보시네 그걸 알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살피고 계셔 인간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4절에 있는 대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건설하는데 보면 여기 아주 대단합니다. 3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했다. 돌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설을 하려면 반듯반듯해야 건축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요 제 멋대로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높이 올라가기까지는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벽돌은요 진흙으로 만들어가 반듯반듯하게 딱 만들어가지고요 중동 지방에 가면은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후가 건조하니까 그냥 햇볕에 바짝 말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우리 조상들은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리기만 하지 않고요 그걸 높은 불을 때가 높은 온도에다 갖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구워버렸어요. 구웠더니만은요 진흙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세라믹이 되어버렸어요. 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도자기나 이런 것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높은 온도에서 불을 떼가지고 구워내니까 그 돌같이 되잖아요. 완전히 재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돌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세라믹을 만드는 재주가 요즘 많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이미 벌써 고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그래 세라믹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건조하니까 그냥 이 진흙으로 벽돌을 이겨가지고 그걸 햇빛에 바짝 말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는 뭐 반듯반듯하니까 착착착 쌓아 올리기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말이야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지요. 뭐 우리가 지금 기술이 발달했다 하지만은요 앞으로 아마 우리보다 더 발달하는 기술이 나오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유 우리는 구식이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식이면 어떻고 신식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기술은 발달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도 이만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인간의 기술을 보면요, 참 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인간의 경험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기술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게 기술이 조금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가 조금 더 나아지고요, 경험이 많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신앙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더 깊이, 정말로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신앙이 새로워지지만은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정쩡한 아는 것 가지고는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험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언어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언어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지금 내 경험이나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재단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재해봤자 이거 제대로 재지를 못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였을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일본 사람은 일본말, 중국 사람은 중국말, 영어 쓰면서 미국 사람들 어디 뭐 각각 나라마다 다 말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하나였을까?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게 진짜 하나예요. 말이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예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이 뭘까? 사람이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먹는 거지요. 먹는 거. 아, 미국 사람들에게 맘마 하면 뭔 뜻인지 못 알아듣겠지요. 일본 사람들에게 맘마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 그것이 밥인 줄로 생각을 합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다 맘마 하면 다 통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맘마 맘마 이러면은요 먹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이냐, 내가 태어나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라는 기본 가장 기본이죠.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라는 거는, 어머니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은 어머니 그러지요. 근데 어머니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아주 어릴 적에 생각하면 어머니가 뭐예요? 엄마,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게 엄마, 엄마 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엄마 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라는 말이나 엄마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려면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있어. 아빠도 기본. 근데 아빠라는 말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아빠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요. 아버지. 아빠 하는 말이요. 아브라함 하는 게 아빠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빠 아빠 한다고요. 한국 사람도 아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아빠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파파예요. 파파. 그게 다 결국에는 말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민족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예요. 에이구 저 아프리카 사람의 새까만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왔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럼 뭘 보고요? 그때 껍데기는 보니까요 새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요 우리같이 이 황인종들도 있고요. 그런데 속에 조사를 해서 속에 뒤져보니 DNA가 같다는 거. 결국에는 인간이 한 조상에서부터 출발했고 말도 같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됐지만 그래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은 요 모양이 이렇게 돼야 여기 살기에 적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매야 거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추운 지방으로 햇빛이 적은 쪽으로 가가지고 살려면은요 얼굴이 하얘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조상에다가 같이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출발은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신할 평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이제 우리끼리 여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셨을까? 흩어지는 게 그렇게 나쁠까요? 모이는 것은 그렇게 좋을까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이면은요, 그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나쁜 걸 거예요. 흩어진다 하지만은요, 그러나 어디가 있든지 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라면 흩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은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하고 맞먹겠습니다 그 말하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결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라는 것이 참 많아요. 이제 언어도 하나였잖아요. 사람도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바닥에 이렇게 땅을 딛고 사니까 아 참 우리는 이렇게 탄탄한 땅 위에 살고 있구나 싶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할 때는요. 우리는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땅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일본 쪽에 있는 땅 태평양판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판하고는 그게 땅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요. 이게 땅이 밑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근데 정말로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요. 이 지구본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구본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각 대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이게 이음새가 그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대륙이 하나였는데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야, 참. 그거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오더라고요. 판 이론이 그럼 나오더니만은 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대륙도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 근데 대륙이 하나가 나누어졌든지 어쨌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나누어 놓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주 그냥 다 타버린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땅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요, 이 밑에는 지금 쇠가 녹고 돌이 녹아가지고요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어요. 어떻게 이 지구같이 이렇게 크고 이 안전한 우리 지구가 없어질 수가 있겠냐, 불에 타서 녹아버릴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아이고 사도 베드로가 언제 어디 가서 배우고 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 우주조차도 종이축이 확 말려버리듯이요, 종이를 이렇게 뚫뚫뚫 말아놨다가 이렇게 피웠다가 탁 놓으면 확 말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가 그렇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 걱정이 오히려 더 앞서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는 우리가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원래 여기 하나로 출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로 출발했더라도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은요, 결과는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을 뭐 어떻게 말이 다 나누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자세히 보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지만은 사실은 듣는 귀가 혼잡스러워 져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의 양식에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뇨. 참 이상한 말도 있잖아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이 말하는 사람들 이 내용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맞이하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더니만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갈릴리 사람 지방 사람들의 말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나는 저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는 저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 일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말을 이상하게 자기들 말로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자 내가 일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에게는, 미국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들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국말로 해버렸어요. 했는데 일본 사람이 내 한국말을 일본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중에서 이들이 말을 했는데 멀리 일본에서 온 사람도 갈릴리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들어버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들어버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알아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오늘날이라도 이런 말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뭐 다른 그 의학 공부 안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그런데 오늘날을 지금은 이런 일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게 살지만은요, 그래도 뭔가 통하는 점이 있어요.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일까? 일본 사람들이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어디요? 히로시마에 폭탄,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온다 하니까요, 그걸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사과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려고 지금 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미련한 미국 대통령은 거기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미련해서 올까요? 바보라서 올까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라도 내가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오려고 하는가? 나는 일본 사람이 다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마음에 신실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안합니다. 내가 한 짓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윗대에서 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사과하면 됐지요. 올 때마다 사과라는 걸 우리는 사과를 받았어요.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이 수상이 교묘하게 말을 하잖아요. 아직도 잘못했단 말 자기 입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닌데 자기는 상관도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는 걸 봤고요. 또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위로해 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윗대에서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서로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그게 뭐일까? 성령을 다른 말로는 무슨 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제목에 있잖아요. 성경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구별이 없어요. 미국 사람 구별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국가도 좀 넘어가요. 민족도 넘어가요. 뭐 나하고 친한 사람만 두고 친하다고 같이 늘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서로가 통하는 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시대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러 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 여러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자기들은 이 갈릴리 말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게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를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런 영이시라는 말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꼭 한국 사람만의 영이 아니고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이라면은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고르게 동등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이 나라에 살아가지만은요, 이 민족으로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그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될 줄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항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하나가 되시게 하시면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역사하시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는 선한 일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는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실 뿐만, 생각을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다가는 앉은뱅이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줄 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서라, 고침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면은 성령을 의지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뭐 어떻게 다른 걸로 고칠 방법이 있겠어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상하게도 갈릴리 사람이 말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버리고 일본 사람이 알아들어버리고 한국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도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자기의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도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해달라고 했더니만요, 이 나라에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 사람은 희생했지만은요, 그 피가 오늘도 대동강에 흐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북에도 문을 여시고 그 대동강에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가 헛되지 않게 바꾸어 놓으실 날이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또 우리의 모든 신앙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흩어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시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왕성해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